넌 내 거야. 내 곁에서 모든 사람 다 떠나가도 너만 있어주면 돼. 오늘 가도 내게 내일 와도 내게 매일매일 그리운 건 오직 너뿐이야. 너 없인 못 살아 이젠 못 살아 내 인생은 너니까. 넌 누가 뭐래도 평생 내 거야. 넌 누가 뭐래도 평생 내 거야. 넌 내 거야. 넌 내 거야. 내 마음 기댈 수 있니? 이 세상에 오직 단 한 사람 넌 내 거야. 내 곁에서 모든 사람 다 떠나가도 너는 떠나가지 마. 눈을 떠도 내겐 눈 감아도 내겐 밤낮으로 그리운 건 오직 너뿐이야. 너 없이 못 살아 이젠 못 살아 내 반쪽은 너니까. 넌 누가 뭐래도 평생 내 거야. 넌 누가 뭐래도 평생 내 거야. 내 곁에서 모든 사람 다 떠나가도 너만 있어주면 돼. 오늘 가도 내게